전국 전자 자동화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6일과 7일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발표회에 참가했습니다. 자동조종공학분과, 자동조종체계분과, 정보측정공학분과, 전자공학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120여 건의 논문들이 소개됐습니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